줄 타면 행복했지. 춤을 추면 신이 났지. 손풍금을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. 몽글리며 좋아했지. 노래하면 즐거웠지. 눈치에 빨간 고로 사랑 얘기 들려줬지. 영원히 사랑하자. 맹세했었지. 죽어도 잊지 말자. 후회도 소용없는 어리광 대의 성을 훈 사람. 춤을 타며 좋아했지. 춤을 추면 신이 났지. 손풍금을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. 소용없는 어리광 대의 성을 훈 사람. 공부를 하며 좋아했지. 노래하면 즐거웠지. 행궁칠에 빨간 고로 들려줬지.